하나님,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사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기 물 좀 다 가져가시지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 전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한테 선포하면서 나갑니다. 우리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또 여러분, 여러분은 큰 민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안에서 창대케 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설교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설득, 설명해서 그 변화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은 선포입니다. 그래서 케르그마라고 헬라어로 하는데 영어로는 preaching. 이 선포라는 것은 설득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대변인이 발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 백악관에서는 절대 올해 안으로 세금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 inauguration,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왕중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 메시지 선포할 때 그걸 선포했습니다. 주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라, 소경이 저는 자가 걸으며 옥에 있는 자가 다 해방을 얻고 주블리,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됐습니다 하면서 오늘 이 말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래서 말이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말씀도 설득이나 설명보다는 선포의 말씀이니까 오늘 여러분께 제가 아멘하고 받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 한번 따라합시다. 다바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뜻은 크게 두 가지를 내포하는데, 하나는 word,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event,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서 오늘부터 그대로 realization, 현실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상고해 볼까요? 원래 교회에서 주일날 광고가 퍼블릭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강의 나갔고 화요 기도회는 이제 그대로 나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올리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4면 되겠습니다. 안 보여서. 구약성경 1034면 이사야서 54장입니다. 다 찾았어요? 그러면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희 남편이 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아멘.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아멘. 17절 같이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전체 다 읽은 다음에 아멘 할 뿐만 아니라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영접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새 남편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도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성장합니다.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단계부터 점점점 성숙해서 오늘까지, 오늘 이 이사야서 54장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깊숙이 성숙하게 되는 단계까지 적어도 다섯 가지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의 단계입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첫 번째 종의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를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종이라고 부르고 종처럼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종의 위치에서 계속적으로 성숙을 시켰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종의 상태라는 것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거지. 그래서 주인이 무엇을 시키는지 모르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의 양반이, 우리 상민이 이 종이 이 양반이 다른 양반에게 편지를 쓰는데 혹시 가다가 이렇게 펴볼까봐 초소체로 흘려서 이렇게 쓰는, 왜냐하면 이 종이 그걸 알면 혹시 이렇게 정보가 새나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적들의 공격을 받을까봐 비밀리 하는 그런 초소체가 발달하게 됐죠. 종은 주인이 하는 생각이나 말을 알지 못하고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단계,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초기 단계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단계겠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우리 어머니의 젖을 먹듯이 이제 젖을 먹는 그러한 종의 단계. 그런데 이 종의 단계가 어느 정도 이제 성숙되고 성장하면 두 번째, 지금 네 가지 단계는 요한복음에만 네 가지 단계가 성도가 성장하는 그 과정이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한 단계 더 번성하는 성숙하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 남편, 내가 너희 남편이라 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 사실 믿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남편. 그런데 성경은요, 진짜 incredible, 믿기 어려운, 참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로 가득 차 있어요.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소가 뒷걸음 치다가 개구리 밟아서 개구리가 죽었다. 그거 여러분 신문에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네. 그런데 개구리가 주야! 그러면서 소를 물었는데 소가 죽었다. 신문에 나야 안 나요? 예? 네.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같이 개구리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소년이 그냥 2m 70이나 되는 그냥 전쟁에 나간 골리앗을 여호와의 능력이요 하면서 짱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냥 거인이 쓰러져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전체를 갖다가 도살시키는 엄청난 그런 예, 개구리가 소를 갖다가 물어 죽인 사건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무슨 전략적인 그런 회의나 어느 엄청난 그런 이 포화력의 공격력으로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렇게 뺑뺑뺑 돌았더니 13바퀴 돌았더니 그냥 무너지는 그런 참 믿기 어려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믿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종의 단계에서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우리 성도들이 두 번째 성숙해서 들어가는 단계를 이 자녀라고 합니다.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믿는다는 동사 저 이걸로 참 십수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루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중에 이 믿는다는 것이 그게 깊숙하게 경험이 되고 이해가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아멘 하고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행위는 그래서 주시면 받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일단 바꿔보자. 아멘은 그게 아멘은 하고 보는 것이다. 아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아멘에서 왔어요. 에메트 진실 성실이라는 그런 히브리어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 동의하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면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영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장 12절 우리 헬라어로 엑수시아 the authority the power 파워 정도가 아니라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제 종의 단계에서 점점 성장하다 보면 자녀의 권세를 이제 얻고 자녀의 권세를 행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적어도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영권, 인권, 물권, 치유권,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좀 더 깊숙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놔두고 적어도 영권과 인권과 물권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이제 성장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영권이 나타나요. 영권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이 분명히 그런 심리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점점 성장하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이제 인지하게 됩니다. 요셉도 그때 이제 그 당시에 2인자예요. 경호실장 보디발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도다. 바로 왕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도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 가지 표적 중에 하나가 내 말이 사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변자가 돼서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이루어져요. 말이. 자,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그냥 아멘으로 그냥 받으세요.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 들어가서 윙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우리 속에 들어가서 살아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른 뼈일지라도 우리가 이 뼈들을 향해서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생겨 돌아오라 선포함에 말씀이 그대로 역사해서 생기가 살이 붙고 근육이 붙어서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에게 외쳐도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존재론적인 혁명을 일으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가면 우리가 막 이제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동 줄 때 한 마디를 딱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하는 말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주위에 나와 함께 교제를 했던 분들이 야, 저 분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좁은 말을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말에 권위가 권세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과 주위에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제가 영권, 자녀들로서 영권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인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냥 한 적어도 5천 명 정도를 지금 리더하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대학생인데 꿈을 꾸고 이렇게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딱 일어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계시다. 어머니, 제가 꿈을 꿨는데 그 박 목사님 있잖아요. 박 목사님 있지. 뱀이 박 목사님을 물어서 박 목사님이 새까맣게 돼서 돌아가시는 꿈을 꿨어요. 야, 방수가 이거 이거 예사로운 꿈이 아니다. 내가 그분한테 가서 말씀을 드릴게. 이건 꼭 드릴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박 목사님께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의 얼굴이 새하얘지시더래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심한 상처와 갈등 속에서 목회를 접고 그 다음에 심하게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저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얘기지만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이런 교회를 내가 더 이상 섬길 마음도 없고 나 같은 게 없어, 내가 죽으면 교회가 편안하겠지.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을 자식하려고, 사실 여기 독약도 내가 조금씩 조금씩 사놔서 내가 이제 한번 액션을 취하면 난 갑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 아들 방석이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 꿈을 주셔가지고, 그 꿈이 사람의 그냥 일반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독사가 나를 무는 것을 그 아이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나더러 회개하고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알고 내가 목회 포기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살하고자 하는 것도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앞에서 약을 끄집어서 이렇게 화장실에 더 쳐놓고 그리고 살게 됐고 그분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뉴욕에서 굉장히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귀한 종으로 계속적으로 역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물질을 활용할 수 있는 물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권이 넘치는 거예요.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제가 섬기던 자매님인데 이 무용을 하는 분인데 목사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면서 옛날에 그냥 일반적으로 예술 무용이었는데 이제는 무용을 하면 내 무용을 보다가 사람들이 병이 나요. 내 노래를 듣다가 사람들이 병이 나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인권이 임할지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하늘의 물권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지어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장하는 단계는 친구의 단계겠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이제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들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라.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오늘 우리 유선 교사님이 말씀하신 그 아브람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자녀보다 친구는 더 사실 가깝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속 얘기를 다 못합니다. 많은 우리 친구하고 있을 때 자기의 비밀, 자기의 고민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것은 비밀이 없는 사이를 우리 내포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제 친구로 신분을 상승시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으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친구까지 성장을 하셔서 하나님과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과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될지어다. 우리 되도록이면 이렇게 둘, 그래도 이렇게 많이 퍼져 있지 않고 이렇게 붙어 계신데, 되도록이면 둘씩 이렇게 좀 있으면 옆에 분하고 이렇게 말씀 고백 또 축복하는 그런 언어로 해가지고 좀 말씀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얘기하십니다. 보시면서 하나님하고 비밀이 없다면서요. 축복이에요, 축복. 예, 미래를 끄집어 당겨서, 지금 안 그럴지라도 미래를 끄집어 당겨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presence of the future, 미래를, 미래의 현재화. 이것은 히브리서 6장에 우리가 내세의 능력을 지금 맛보았다. 내세인데 내세가 끌어당겨서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흐를 뿐만 아니라 시간이 미래에서 현재로 흘러서 그 미래를 지금 내가 맛보고 체험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자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 비밀이 없는 사이라면서요.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될지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친구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있는데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신분상승을 주지 않으셨어요. 신분상승을 주지 않고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제자들에게 그렇게 안해하시고 너는 내 친구들에게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 지옥을 정벌하시고 그래서 지옥의 이 마귀의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 열쇠를 빼앗아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이제 내가 죽었노라, 내가 살았노라, 내가 과거에 죽었으나 이제는 살았노라, 보라 내가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라,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면서 이 천상천하 지하 이 지옥까지 막 정벌하신 우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형제라 그렇게 신분 상승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꾸 이제 신분이 상승되는데, 우리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형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는 아버지가 같아요. 그래서 DNA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와서 우리 속에 존재론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점점점 예수화 우리 되고, 그래서 예수 거룩 내 거룩, 예수 겸손 내 겸손, 예수 온유 내 온유, 예수 권세 내 권세, 우리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속에 흘러나오는 그런 한 핏줄의 역사, 이건 DNA의 동일시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예수님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태어난지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쌍둥이 비슷하게, 쌍둥이. 예수님은 맏형이시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동생들.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 축복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 blessing, 복으로 박사기를 받았는데, 물론 문안료학이지만,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꾸만 하다 보면 진짜 막 복이 흘러나갑니다. 예, 축복을 하는 그 방향성이 이제 오늘은 얘기 안 하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도가 성도를 축복하는 게 굉장히 파워풀하게 역사를 합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5초만 보시면서 딱 가만 보니 예수님 딱 닮았습니다. 창세기 49장 12절에 야곱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눈동자가 고동색이라고, 붉은 포도주라지만 히브리 말은 고동색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동색. 그래서 여러분 그 눈을 예수님에 대해서 실로라고, 예수님 눈을 탁 이렇게 과학적인 관찰을 하시면서 5초 정도 보신 다음에 눈이 푸르거나 초록색이면 에이 글렀습니다 그렇게 하였어요. Beautiful, beautiful brown eyes. 이렇게 고동색이면 한 보세요. 일단 보세요. 5초 딱 보시다 고동색이면 자 합니다. 예수님 꼭 닮았네요. 하시죠. 시작. 할렐루야. 성도가 예수님을 진짜 정확하게 닮았다는 말만큼 우리에게 큰 용기와 기쁨을 주는 말씀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형제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종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이 친구로, 친구에서 형제로까지 네 가지 단계로 쭉 성장하게 했는데, 우리 성도가 마지막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분량까지 가는 분량이 무엇이냐?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22장 17절에 산발적으로 나와있지만 그게 하지만 완전히 총체적으로 나온 것이 오늘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내 남편.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개구리가 막 소를 모르는데 소가 그냥 이렇게 폭 넘어지는 그런 놀라운 말씀인데, 54장 5절 보겠습니다. 이는 이렇게 내가 이러이러한 일곱 가지 역사를 너에게 오늘 할 텐데, 왜냐? 그것은 너를 지은 창조자가 너의 남편이시라. 이 말씀의 핵심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만드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새 남편, 물론 여기 남편들도 다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나의 진정한 영적인 나를 창조한 내 남편, 이 새 남편께서 우리에게 일곱 가지로 오늘 이렇게 하겠다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포는 나발, 하나님의 선포는 하나님이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말에 여자 팔자는 디웅박 팔자라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남편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 그랬어요. 남편이 거지면 아내도 거지, 남편이 거부면 아내는 홍나이 여사. 지금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돌아가셨는지 사셨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anyway, 이렇게 남편이 거부면 아내도 진짜 재벌의 아내, 남편이 쫄병이면 아내도 쫄병 부인, 남편이 대장이면 대장의 아내, 그렇습니다. 남편이 슈퍼의 주인이면 아내는 슈퍼 아줌마, 그렇게 되세요. 남편이 대통령이면 아내는 영부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남편에 의해서 아내의 신분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없어도 돼.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남편은 만군의 여호와 나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 몇 분밖에 안 계세요. 다른 분들은 진짜 그럴까? 이렇게.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단 바꿔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새총을 주시면 새총 받으세요. 하나님이 화를 주시면 화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원자폭탄을 주시면 일단 받아놔요.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왜냐면 나중에 100만 명 때려잡을 기회가 있을 때가 오니까. 하여간 주면 다 받는 게,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걸 무기창고를 열어보니까 새총부터 그냥 원자폭탄까지 그냥 탁 해서 뭐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될지 그때는 그때 가서 보는 것이고, 일단 지금은 하나님은 막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성 교사님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애기도 하나도 없는데 너는 열국의 아버지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멘 그러면서 막 눈물이 촥, 자기야 열국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선포하니까 여러분, 저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아멘을 크게 하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내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 근데 이 앞쪽에는 아멘이 크게 나오는데 뒤쪽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대학 교수도 많이 하고 강의대, 저는 뒤에 앉은 사람을 수상합니다. 왜 뒤에 앉으시나? 저희 아내를 비롯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너의,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이게 왕중왕, 왕의 아내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냐면 중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내가 누군지, 또 우리 집사님이 누구신지 참 이게 잘 이 존재를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말도 함부로 하고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기도 하죠. 이게 하나님은 성도들 하나하나 중전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여러분 옆에 분을 딱 보시면서 저 그대로 따라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네, 준비 운동 좀 하고. 성전만 합시오. 실시. 제가요 여러분 그렇게 시시하게 할 줄 알았어요. 아, 그렇게 시시하게 안 돼. 아, 중전만 막 옆에 앉아 계신데 그렇게 막 우스개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피자면 그대로 한번 따라하세요. 그냥 하자마자 이렇게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고 쭉 들으세요. 좀 들으시고 중전만 합시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중전만마까지 상승시키고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변화시키는 그 예정을 향하여 지금도 간단 없이 졸지도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중전마마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간단 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간단 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자기의 중전들에게 오늘 일곱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아멘으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아멘으로 받아서 일단 받아서 그것이 오늘부터 급속하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중전마마 우리의 남편이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오늘 하시는 일은 첫 번째 다산입니다. 다산. 1절 잉태하는 못하는 못하며 출산하는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예, 홀로 있었던 여인의 자식들이 남편인 자식보다 많음이라. 과거에 잉태를 못했어요. 이건 뭐 육신적인 아기 많이 낳는 거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낳는 건데 사실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에 제가 이제 그 성당에 카톨릭 성당에 가서 이제 막 집회를 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어느 성도 분이 자녀가 몇이냐고 물어보더라고. 저 세 명이라 그랬더니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면서 저는 12명입니다 그래요. 가톨릭은 피임을 못하게 됐거든요. 낙태해도 죄고. 그래서 그러니까 막 보통 막 7명 8명 막 12명 막 그래요. 그냥 다산이죠. 근데 그 정도 다산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냥 한번 그날 외침에 막 자녀가 영적 자녀가 3,000명씩 막 5,000명씩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안에서 하루에 여러분이 주무시고 나면 하루에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요? 지금 말씀 한두 번 올렸죠, 그죠? 하루에 17만 명씩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지금 다산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지어놓고 참 너무 삭막하고 공허하니까 막 새들로 가득 채우고 바다도 만들어 놓으시고 막 물고기도 가득 채우고 하나님 가득 채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전도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고 영적인 자녀들을 낳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제자 양육을 하지 못했던 분이 여러분과 제 속에 계시면 오늘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번성하시기를 주의 머리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응답 요한복음 15장에 이 많은 열매라는 것은 기도응답인데 여러분의 영적인 자손인 기도응답들이 번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산 못했던 내가 영적 자녀들을 생산하 오늘 여러분과 저의 남편 우리 남편이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은 오늘부터 내가 강력하게 축복하노니 다산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말씀을 줄 테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을 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을 것이라.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니라. 여러분 아멘.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영혼을 잉태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영혼을 축복할 수 있고 영혼을 번성시켜주는 다산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지어다. 우리 인천 근처에 있는 주한교회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전도했는데 8천명을 구원시킨 그런 분도 계십니다. 뭐 고구마 전도법, 무슨 진돗개 전도법, 이래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선포하는데 여러분 아멘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내 자녀가 엄청나게 번성할지어다. 여러분 끝이 안 보이는 양떼를 끌고 금멸요관 쓰고 하늘나라에 입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남편이 중전마마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 선포하신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확장이겠습니다. 2절부터 우리 3절까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케 할지라. 장막을 넓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막 영혼들을 구원시키시고 고기를 잡으시고 어저께는 우리가 한국 고기뿐만 아니라 여선 제1선교회 주관으로 2선교회 3교회도 따라갔는데 우리야 저 좀 멀리 가가지고 베트남 고기까지 우리 잡으러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이공 한인연합교회에서 한국 고기, 베트남 고기, 라오스 고기, 캄보디아 고기, 미국 고기, 프랑스 고기 막 고기들을 막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영적인 인구들이 많아지니까 할 수 없이 거처는 거처 성전이랄지 아니면 우리가 모임인 장소랄지 거처를 넓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귀결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넓히라. 그러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여러분 어떤 의미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켜줄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장막을 넓힐지어다. 네, 그래, 줄을 길게 하고 장막을 넓히라. 그래서 장막을 넓힐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말뚝을 견고할지어다.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최경성 목사님이라는 이 장막이 이제 치고 텐트가 막 쳐지고 우리 미국에 텐트 집회하면 만 명 정도 들어간 텐트가 있어요. 예, 여러분 텐트 치려면 말뚝이 깊이 박혀야 텐트가 무너지지 않듯이 우리 리더십입니다. 말뚝이라는 건 밀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 튼튼하게 박혀서 그 천막 안에 들어가는 많은 성도들을 살릴 수 있도록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 최경성 목사님이라는 우리 말뚝이 깊게 견고하게 더 바뀌게 되시길 주므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말뚝이 깊게 박힐지어다. 우리 교회 어머니 권사님들의 말뚝이 깊게 박힐지어다. 견고해질지어다. 흔들리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나는 태풍의 눈이라 진공상태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 말뚝이 견고히 되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수집 사람들 우리 성가대 지자님과 우리 성가대 또 우리 또 교사 선생님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재직들이 오늘 다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뚝들이여 견고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견고한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시간에 확장의 역사를 축복합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좌우로 퍼질지어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 우리 잠언 말씀에 너희 눈으로 보는 것을 너희 복록으로 줄 것이라 그러시. 제가 전번 주 화요일 날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뒤에 시간 여유 때문에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 내가 네 보는 것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3중 축복을 받아서 우리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 말씀을 제가 받았는데 그때 저는 이제 우리 공부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참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들어오니까 이야 내가 바라본 자체를 하나님이 나한테 소유로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루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강력한 말씀을 줍니다. 오늘부터 너가 한번 본 것, 한번 들은 것, 한번 들은 것, 또 한번 읽은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어서 잊어먹지 않도록 완전히 영구 기억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이 책을 보면 책이 그냥 이 페이지로 찍혀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보통 미국 사람들이 논문을 쓰는데 하루에 8페이지 쓰면 굉장히 잘 씁니다. 자기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우리 교수들, 학자들, 책들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영어도 못하는 제가 이 딱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간 동안 기도하고 딱 앉으면 하나님께서 컴퓨터를 치라 그래요. 이제 치는데 이렇게 카드 그 당시에는 컴퓨터도 발달 안 해서 카드 시스템 같은 거 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한 번 본 것, 한 번 들은 것, 한 번 읽은 것 전혀 잊어먹지 않고 여기서 그냥 착착착착 특별히 무슨 사진 감각판 나오듯이 그렇게 나와서 그냥 하루에 22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문계, 특별히 우리 학교는 박사가 논문까지 마치면 코스워크까지 한 5년, 7년 정도 합니다. 7년 정도. 그런데 영어도 못하고 글도 훈련 쓰는 훈련이 잘 안 된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막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고 막 지도교수를 지도하는 은혜를 막 지식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나 아니면 논문의 깊이도 해서 역사를 해가지고 코스워크하고 논문만 2년 쓰는데 논문까지 다 합해서 1년 4개월에 끝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나를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한국말도 잘 못 씁니다. 말은 조금 하지만 글 못 씁니다. 예. 그게 영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니까 예. 하나님의 역사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땅을 학문하는 사람에게는 언어의 능력을 사업하는 사람 그래서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다산의 역사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지어다 내 자손이 열방을 얻게 될 것이라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이 국제적으로 변성하시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 5대양 6대조로 뻗어나가 되시기를 주여므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황폐한 성읍에 사람이 살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여므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산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 세 번째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분을 상승시켜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남편이다. 나는 창조주고 만군의 하나님은 Lord of Hosts. 예, 그는 수백만 명의 군대를 거느린 전쟁에 능하신 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 남편은 전쟁에 능하신 남편이시기 때문에 예, 적들이 사방으로 우리를 에워싸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머리를 치며 적들을 부시게 될 줄 우리 믿으시면 아멘 선포하시면 아멘 예, 아멘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동의하는 거. 두 번째 Let it be so 그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런 선포의 능력을 갖고 있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온 세상의 주인 온 땅의 주인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과거에 너희가 수치를 당했으나 너희가 과거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었으나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고 말하노라 너희의 과거의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운 것이 다 사라지고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종전마마로 이제 내가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나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한때 우리가 잠시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내가 잠시 얼굴을 가리 온 것 같았으나 내가 다시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잠시 흩어졌지만 내가 흩어져 너희들을 모을 것이라 7절입니다 예, 내가 잠시 너희를 버렸으나 그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라 영어로는 I will bring you back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라 제가요 벌써 8일째 여러분을 섬기는데 우리 사이공 한인 연합교회 참 그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지요. 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이 교회에서 상처받거나 여러 가지 마음이 안 많아서 우리 이 모교회 어머니 교회를 떠나서 뭐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여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예, 진짜 꼴보기 싫었던 거를 나가시면 잘 됐다 진짜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진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도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 하나님이 안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뜻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순종과 아멘으로 영접으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 여러분과 저의 수치가 물러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영광스러운 얼굴의 비밀이 무엇인지요. 또 다시 예, 여러분의 자세 안 봐서 그래요. 자세 보세요. 예, 또 축복합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시는 줄. 예, 예, 신장로님도 옆에 누가 있다 그러고 생각하세요. 쓰지만 마시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광채가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네 번째로 여러분 이것은 남편이 맹세합니다. 우리 남편이 맹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약속하신 것과 맹세해서 약속하신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율법은 1500년 동안 존재했으나 맹세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보다 내가 맹세하여 하면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맹세했기 때문에 과거에 1500년 동안 내려온 것을 완전히 폐지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도를 보여주는 맹세의 위력.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인간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맹세하겠다, 무지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 그때 맹세했는데 6천년 동안 하나님은 맹세를 지키셨어요.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남편의 맹세가 뭔지 한번 이 하나님의 맹세를 아멘으로 받으면서 우리 한번 힘을 얻읍시다. 이는 내가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려니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6천년 동안 이 맹세가 이루어졌어요. 이 맹세를 지키셨어요.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우리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맹세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맹세하는데, 하나님이 사이공 연합 한인 연합교회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는 화내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노하지 않겠다, 내가 맹세하노라. 노아에게 맹세한 것이 6천년 동안 내가 지킨 것처럼 내가 맹세하노니 다시는 내가 노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너에게 책망치 않으리라.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어떤 갈등과 어떤 그 분열과 여러 가지 아픔과 서서로의 말이 오갔을지라도 내가 화가 났고 내가 너무 아팠고, 그런데 내가 이제는 내가 이 교회를 향한, 내가 내 중전들을 향한, 내 아내를 향한 나의 마음을 전하노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노하지 않을 것이라. 다시는 너희에게 화내지 않을 것이라. 산이 영원히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마땅 중국 마땅 지역에 크고 작은 산들이 많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백두산, 뭐 백두산 지금 뭐 폭발한다 그러고 그러면 제주도까지 영향 미친다 그러는데, 예, 산이 오래 있잖아요. 우리 집 근처에는 스톤 마운틴이라는 산인데 30억 년 전에 융기했다 그래요. 히말라야 산맥보다도 더 미리 일찍 융기했다 그래요. 그런데 산들이 거의 영구적으로 있는데 혹시 그 산이 없어질지라도, 혹시 그 산이 떠날지라도, 언덕들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맹세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딸아, 나 다시는 내가 너한테 화 안 낼게.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않을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다시는 너에게 진노하지 않을 것이라. 노하지 않을 것이라. 오늘 여러분 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넘쳐 흐르신 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마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우리 교회가 받으세요. 남편께서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11절부터 12절까지는 내가 너를 부욕해 할 것이라. 11절 너의 공고하며 광풍이 요동하여 아내를 받지 못한 자의 보라 내가 화려한 회색으로 내 돌사에 더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이 쌀고 한인연합교회 하나님의 중전들을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실 것이라. 여러분 그동안 많은 달 동안, 많은 해 동안 답답하고 고난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체념하면서 에이 뭐 교회가 그렇지 뭐 이제 뭐 기대할 게 있나. 예, 여러분 미국 교회가, 미국에는 우리 하는 교회들이 하도 싸우고 분열이 되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 창피한 얘기가 들렸어요. 예, 달라스에서, 텍사스 달라스에서 세탁소에서 막 한국 분이 두 분이 막 싸우니까 그 싸우는 걸 뚝 누가 듣고 있다가, 아 교회도 아닌데 왜 싸워? 그 얘기가 아주 유명한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 저 양반은 교회가 싸우는 것을 알고 있나? 그렇게 할 정도로 분열의 역사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공고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참 가난합니다. 마음이 요동 흔들립니다. 이리저리 바람에 흩날립니다. 정한 마음이 없이 아유 내가 왜 여기 앉아있나? 에휴 내가 한국으로 그냥 돌아가버리지. 내가 뭐 진짜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베트남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 평강이 없는가? 그렇게 여러분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공고하고 영적으로 가난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약속 정도가 아니야.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려한 채색 내돌사에 거며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지으며 성루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우리 모든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민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요케 하신답니다. 이 교회를 영적으로 부요케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물건도 7배나 부요케 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요함이 넘칠지어다. 우리 교회의 경제적인 부요함이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어저께 선교하시는 여러분 선교하시는 우리 여선교회 이경혜 권사님을 위시로 이렇게 한해 따라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우리 싸이공 저도 30여 년 목회했고 진짜 7만 명 8만 명 되는 집회도 많고 뭐 지구촌교회 우리 이동원 목사님께서도 부흥했고 웬만한 대형교회에서도 부흥이 다 있었어.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영국이나 전 세계 싸이공 한인연합교회 같이 부유한 교회는 못 봤어요. 예. 여러분 어저께 선교회를 가는데 뭐 선교 그렇게 특별히 가서 크게 뭐 우리가 했다고 한 것도 없는데 과자 봉지에다가 사탕 같은 거 주고 그 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먹고 있는데 아 이런 게 들어있는 사람 나오래요. 그러니까 돈은 없고 우리 아내는 있어요. 항상 저 사람은 로또에 당첨됩니다. 난 로또 때문에 시험에 많이 드는데 이거 뭐 이렇게 넣었더니 이거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 권사님이 MC로 딱 나오셔서 처음에 여러분 우리 선교 갔다 올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나는 이 교회가 참 깨어서 기도해야지 졸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깨어 있다는 것이 그러면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그 베트남 교회 가가지고 보르는 그 복음성가 거기에 7페이지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사람 손들어요. 11페이지 그러더니 또 찬송가 하다가도 또 상을 줘요. 얼마나 교회가 부여한지. 그래서 그래 몇 사람이 또 봤더라고요. 야 참 얼마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갔더니 그냥 뭘 우리가 했다고 뭐 특별히 뭐 가서 뭐 그냥 뭐 핍박을 받았습니까? 뭐 가서 막 그냥 두 시간을 기도했습니까? 그냥 예배 같이 들여다가 지금 왔는데 뭘 한 게 뭐 있다고 진짜 돼지갈비로 그냥 먹이는데 돼지갈비 먹이는 건 내가 야 이 교회가 보통 만만한 교회가 아니다. 그래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끝난 다음에 수박을 먹었는데 또 그냥 그 역사가 나오는 거야. 수박 껍질에 뭐가 붙어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또 상을 주는 거예요. 진짜 야, 뭐 이런 교회다. 이런 교회 본 적이 없어요. 이 순복음 중앙교회는 영락교회는 게임이 안 된다. 이 교회는. 그래. 그러더니 난센스 퀴즈라고 난센스 퀴즈. 저는 노아가 개를 키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배웠어요. 우리 내 성경에는 노아가 개 키우는 거 안 나는데 노아가 키우는 개는 그러니까 또 다 이 난센스 퀴즈 다 맞춰. 그러더니 그냥 무지개 개입니다. 그냥 띵동땡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을 주는. 그래 한번 그 퀴즈를 내가지고 또 상을 다 주죠. 그 다음에 또 상 안 못 받은 분이 몇 분 계시니까 또 그분들의 이름을 또 그냥 넣어가지고 이름을 뽑아가지고 또 내 이름을 당첨되는 사람 주고 그래도 또 주고 또 줬는데도 또 못 받은 분이 딱 7명 있으니까 럭키 세븐 그러더니 그분들한테 또 따로 또 상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한 거 없이 값 없이 은혜로 상을 줘. 이게 언제까지 상이 나오나 이게 진짜. 집에 가야 이게 끝날 것이다. 그러니 깨우시라. 왜? 하나님의 부요한 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 어저께 진짜 천국이 따로 없어요. 인증샷 찍고 하고 코코넛을 그냥 깨먹고 그냥 천국이 따로 없는 것을 제가 보고 야 참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렇게 부요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부요케 하시는 여호와의 보호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13절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자녀를 책임져 줄 것이라. 13절 너희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이건 이렇게 경건에 나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직접 너희 아들, 딸들을 가르쳐 줄 것이라. 여러분들 그러겠죠? 저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뭐 대학원으로 미국에 이제 갔게 된대.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를 잘 모르고 백인도 아니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해요. 내가 미국에서 애들을 키우는 자체가 죄가 부모가 항상 죄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여러분이 베트남의 문화권을 잘 알지 못해도 우리가 자녀와 양육법과 교육법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통달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합니다. 남편인 내가 너의 자녀들 다 가르쳐줄게. 내가 너의 자녀들 책임진다. 내가 너의 가정을 세울 것이라 책임진다. 너의 자녀들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맹세하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은 원수를 진멸시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너는 공의로 설 것이요 17절 14절 학대가 너에게 멀어질 것인즉 너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공포도 내게 가까이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킨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학대가 멀어지고 우리 공포가 내게 돼서 떠나고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될지어다. 어떤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붕괴시키고 너와 분쟁을 일으킨 자는 다 너로 말미암아 패망케 할 것이라. 그들이 무기를 조지 않느냐? 법적으로 뭐 문서를 자 만들어서 아니면 구두로 아니면 그 이 언어로 심지어 요새 그렇게 잘 되는 카톡으로 별하별 총칼이 다 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무기 내가 제조 무기 만드는 사람 내가 만들었어요. 예, 화력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 그 사람도 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무기가 다 완전히 무효화 될 것이라.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달려오는 화살들이 종이화살이 될 줄 믿습니다. 창들은 수수깡들이 될지어다. 총알은 콩알이 될지어다. 대포는 소포로 하나님의 선물로 바뀔지어다. 어떤 고소와 고발이 휴직 조각으로 될지어다. 몽둥이로 때렸는데 솜방망이가 될지어다. 마귀가 탁 때렸는데 어이쇼래 마귀야 하나 한 번 더 때려줘. 아 시원하네. 뭐 그거 가지고 되겠나. 그렇게 우리의 마귀를 놀리는 마귀를 향해서 비웃음에 웃음을 하는 오늘 원수를 진멸하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지어다. 우리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아내 건드렸다가는 마귀에게 큰 패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중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일곱 가지가 선포하신 이 맹세가 반드시 오늘부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면서 새 남편 한번 따라합시다. 내 남편 여호와 크게 내 남편 여호와 내 남편 예수 그리스도 이 남편을 모시고 여러분 승리하고 번성하고 이 지역의 끝이 한 번은 구름대 같은 영혼의 자녀들을 낳으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지어다. 우리 일곱 가지로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고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여 그 말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산케 하십니다. 확장될지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남편 아내가 될지어다. 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노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부욕할 것이라. 너의 자녀들을 책임질 것이라. 너의 원수들을 진멸할 것이라. 오늘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 시간에 부여잡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중전으로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중전으로 만든 것을 믿습니다. 새 남편 내 남편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오늘부터 전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영원히 승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혼이 노아에게 맹세한 것 같이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부르시면서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르시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남편 아내로서 하나님의 중전으로서 오늘부터 일곱 가지 말씀 다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반드시 오늘부터 이루어질 자다. 뜻이 안 오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느라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이 시간에 기도로 계속 나가겠습니다.